좋은 날, 좋은 아침,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뜨란 뜨란지기 백두현입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를 보느라 새벽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메달 획득을 염원하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매스컴을 가까이 하고 보고 있습니다. 열릴 때마다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죠. 양궁, 체조, 사격, 핸드볼과 같은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인데 평소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이 올림픽 경기 때만은 온 국민의 응원과 열기 속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름이라고 각종 수련회나 여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 또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이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름날만 찾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을 또 보면서 새벽잠을 설치는 분들 그리고 올림픽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 예수님을 더 보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은 그런 아침입니다. 준비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더 곧 앞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방에 배띠 이제 곧 가구라 저 큰 은혜

Yeah. 방송 썸머 스페셜 사랑이들한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영진의 음성으로 주의 친절한 파리한 기세, 마라타의 또 파워 오브 유 러브 외 여러 찬양, 영어 찬송 함께 들으셨고요. 아이노스 합창단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들으셨습니다. my victory won. May I reach heaven's joys, bright heaven's sun. Heart of my own heart, whatever befall, still be my vision, O ruler of all. Heart of my own heart, whatever befall, still be my vision, O ruler of all. Be my vision, O ruler of Oh,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점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오니텍트커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점치료제 풀케어. 안녕하세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완 목사입니다. 신앙과 실력을 갖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다니엘 리더스쿨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는 전원 기숙생활을 하며 매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여 신본주의 학습과 신앙을 철저하게 배우고 실천합니다. 하루 세 번의 예배를 통해 견고한 기독교 신앙을 무장시키며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다니엘 리더스쿨입니다. 현재 성적만을 보고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역전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394-4033입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네, 광고 전에 들으셨던 네 곡. 네, Don't Moen, Be Down My Vision, 이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음성이었죠. Amazing Grace. 제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Joyful, Joyful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곡이에요. 유효림의 나주의 믿음 갖고. 오늘 이 찬양으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뜰안 뜰안지기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의